주하곤 해. 받아도 더 받아도 더 사랑이 급하 겁나지. 욕심이 날 kill. 서사 그만 참으라고 또 날 줄이 돌리겠니. 다시 우아한 절 Back to 처럼 dive. 숨 가쁘지 마.